푸른 밤 조현입니다. 마치 결정장애처럼 답을 내리기 쉽지 않을 때가 있죠. 소소하게는 차 막히는데 차 가져갈까 말까, 나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치킨 먹을까 말까, 지금 이 말 하면 분위기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할까 말까, 하기 싫은 일을 계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크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고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사실 그렇게 고민하는 일들이요, 답은 언제나 처음부터 나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열받게 해도 일이 커지지 않으려면 말을 아껴야 하기도 하고요.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면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보면 고민이라는 건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처음부터 답이 다 나와 있는 거라면 늘어지는 고민보단 신속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겠죠. 2월 1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멋있어진 녀석 정말 잘 어울려. 오랜 내 친구들 축하해. 2월 12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토이의 새 사람입니다. 성시경 씨의 보컬로 들으셨어요. 홍성아님, 박선미님, 이정희님 신청하셨습니다. 자, 결정장애 모두가 조금씩은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있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결정장애가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음식을 고른다거나 이런 부분이 가장 클 텐데, 저는 사실 뭘 먹어도 상관이 없어서 좀 결정장애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럿인 사람들하고 먹게 되면, 야 종현아 너 뭐 먹을래? 그러면 뭐 고르기가 힘든 거예요. 빨리 얘기해줘야 되는데 또 그래야 시키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형 시키는 거 하나 더요, 이런 식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가 결정을 하는 건 아니니까 결정장애인 거죠. 그런 식으로 좀 결정장애 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데, 그래요, 고민 뭐 많이 하고 막 이런 경우들, 이런 소소한 것들 말고 음식이나 이런 것들 떠나서 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답이 이미 나와 있고 나도 아는데 그걸 인정하고 좀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계속 고민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계속 열받게 하면, 그래 일 커지지 않으려면 그냥 말 아끼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나름 빨리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만히 있지 못하면 좀 사건이 좀 더 커지고 이야기가 길어지고 하는데, 글쎄 뭐 여러가지 부딪힘이 있고 배워가고 그러는 게 사는 건 것 같습니다. 결정장애 모두가 있는 거고,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우리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죠. 자, 오늘 고독시 클럽 함께하는 날입니다. 수식어가 정말 많죠. 박명수 씨만큼이나 많은 것 같아요.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 씨 오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로해줄 좋은 노래들 많이 준비해 주셨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인터파크 투어, 넷마블 게임즈, 킹목달, 터키항공, 르노 삼성자동차, 한국 미즈노와 함께합니다. world on safety information. 음악이 머문 자리들. 뉴질랜드 남섬의 퀸스타운에서 버스를 타고 5시간. 정말 힘든 여정이지만 아침 일찍 출발한 덕에 점심때에 맞춰서 이곳에 딱 도착을 했네요. 지금 막 도착한 이곳, 뉴질랜드의 보물이라고도 불리는 밀포드 사운드입니다. 밀포드 사운드는 아주 오래전에 빙하가 침식되어 만들어진 곳입니다. 혹자는 밀포드 사운드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고 하죠. 코발트빛 바다, 울창한 숲, 청량한 공기, 파라다이스라는 단어가 꼭 들어맞는 천지창조 그대로의 풍경이 바로 이곳 밀포드 사운드에 있다. 너무 과찬 아니냐 이렇게 말할 분도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 압도적인 대자연과 그 풍경에 일행 모두가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앞으로 압도적이라는 표현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네요. 밀포드 사운드 정도는 돼야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보존된 밀포드 사운드의 원시 자연. 5시간의 버스 여행에서 본 풍경도 끝내줬지만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르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봤으면 하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그 마음을 이 음악에 담아 전해봅니다. 대자연하면 이 곡이죠. 시게어로스. 호피폴라.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시게어로스의 호피폴라였습니다. 어디죠? 뉴질랜드의 밀포드 사운드 이야기를 해봤는데 궁금하네요. 이렇게까지 또 표현이 되니까 압도적이다라는 말은 밀포드 사운드 정도 돼야 된다라고 순파가 이야기하셨는데 그 자연 경관 사실 가끔은 거대한 사진이나 그 대자연 사진이나 우주 사진을 보면 공포감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되게 정말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구나, 정말 작은 존재라는 걸 느끼면서 좀 압도당하는 느낌? 사진으로만 봐도 좀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밀포드 사운드는 정말 딱 보는 순간 왠지 정말 내가 작다라는 걸, 대자연 속에 정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무엇인가, 점 같은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꼭 한번 보러 가고 싶네요. 자, 이제 우리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보겠습니다. 9275님, 혼자 자취하는데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온도를 제일 낮췄더니 단번에 감기가 걸렸네요. 괜히 서러움이 몰려와요. 그래도 푸른밤 들으니까 마음만은 따뜻해요 하셨습니다. 입춘이 지났죠. 근데도 날씨가 그렇게 따뜻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어서 좀 따뜻해져서 지금 좀 감기 걸리고 몸 좀 많이 불편하신 분들 조금이라도 좀 편해지셨으면 합니다. 감기 빨리 나으시고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좀 힘내시길 바랍니다. 권주원님, 영양사인데요. 식재료 배달 주문이 잘못 들어가서 무가 100개 와야 되는데 1000개가 왔어요. 아, 정말 한숨이 푹 나오네요.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랑 예정에 없던 깍두기를 담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서 당분간 무 요리를 엄청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이구야, 이거 뭐 100개가 1000개로 오면은 아유 정말 막막할 것 같은데요. 어느 쪽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무로써도 또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걸 잘 이렇게 조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또 무가 계속 나오면 또 어느 쪽 영양사신지 모르겠지만 뭐 학교라면 학생들 먹다가 무가 계속 나오네 이럴 수 있으니까 좀 보이지 않게 섞어서 잘. 3755님 오늘부터 동생하고 같이 자취를 시작했어요. 즐겁게 저녁도 먹고 같이 푸른 밤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이 많이 기대돼요 하셨습니다. 오, 동생분과 자취를 하시는군요. 함께 밥 먹고 또 이야기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 가족들과 함께 산다고 해서 또 뭐랄까 형제, 자매, 동생, 누나, 오빠 뭐 그 시간들이 늘어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또 자취를 하게 되면 서로 음식하면서 마주치고 뭐 설거지나 청소나 집안일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상의할 것들이 있을 테니까 돈독해지시길 바랍니다. 동생분이랑 더. 0606님 친구가 결혼하는데 저한테 축가를 부탁했어요.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할지 걱정이네요. 뭘 불러야 할까요? 참고로 저는 음치, 박치, 몸치 생각만 해도 암울하네요. 어쩌면 좋죠. 참고로 저 여자입니다. 선곡 추천 좀 해줘요 하셨습니다. 뭐 대부분 노래를 잘하는 친구에게 부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친구분이 0606님과 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다 좀 각설하고도 이 친구에게 꼭 축가를 받고 싶다라고 해서 했겠죠. 제 매니저, 저의 매니저 형도 얼마 전에 축가 해달라고 그랬다고 저한테 노래 좀 가르쳐달라고 막 이러셨는데 그 매니저 형도 노래 잘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꼭 그 매니저 형한테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친구 너에게 좀 나에게 의미가 있다. 너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좀 축하해줬으면 좋겠어. 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0606님도 뭐 아시겠죠. 친구분이 나 몸치 박친 거 아는데도 부탁을 한 걸 테니까 그냥 잘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에디킴의 너 사용법이란 노래를 항상 축가에서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이건 또 남자가 불러야 또 가장 맛이 사는 곡인 것 같아서 글쎄 그냥 달콤달콤한 노래 다 줄 거야 이런 노래 어렵지 않은 노래로 선곡해서 연습하세요. 지금 좀 멘붕이실 텐데 힘내십시오. 자 노래 두 곡 들어볼까요? No Reply의 흐릿해져 그리고 퀸 앤 데이비드 보이의 Under Pressure 이 곡은 5180님 신청곡입니다. 노 리플라이의 흐릿해져 그리고 퀸과 데이빗 보이가 함께한 언더 프레셔 두 곡 들으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극 옥탑방 고양이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대학로에 위치한 틴틴홀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2월 20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공연 보실 겁니다. 김창한 밴드 콘서트에도 초대합니다. 장소는 대학로 DCF 대명문화공장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2월 13일 금요일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고독시 클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예쁘게 포장된 초콜릿들을 보면서 아 나도 한번 고백해볼까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분들은요 그래도 행복한 거죠. 달콤한 초콜릿 대신 씁쓸한 고독을 맛보고 계시다면 이분의 선곡으로 위로를 해드리겠습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 씨와 함께합니다. 고독시 클럽. 네, 카카오 100%의 씁쓸함보다 더한 고독도 선곡으로 사르르 녹여버리는 시간이죠. 고독시 클럽 함께할 분 로코퀸 멜로퀸 그 어떤 여배우보다도 푸른밤 가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푸른밤의 선곡퀸 디어클라우드의 나인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인입니다. 나인퀸. 로코퀸은 뭐예요? 모르겠어요. 로맨틱 코미디인가? 로맨틱 코미디. 로코퀸. 네. 로코 영화 로맨틱 코미디 로코 장르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가 보다. 요즘에도 또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로코.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네. 저 멜로랑 로코 정말 절 안 봐요. 왜요? 안 봐. 왜요? 왜? 어울리잖아요. 안 좋아하는 거? 아니 어울리는데. 그래요. 너무... 저랑 어울려서 안 좋아해요. 아니 그러니까 왜 샤종현이잖아요. 샤종현. 아 그렇죠. 그렇죠. 샤이니 종현이죠. 왠지 로맨틱한 거랑 어울리는데. 근데 그런 걸 보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구나. 내가 찍는 건 좋아하는데. 맞아, 영화 맞아. 보는 아, 그거 뭔지 알 것 같다. 뭔지 알죠. 왜냐면요. 네. 인생이 약간 로맨틱 코미디나 멜로면 네. 그거 뭐하러 봐요. 아. 자기 인생이 그런데. 역시 해석. 해석은 나인. 아 부럽다. 차종현 부럽다. 아닙니다. 자 발렌타인데이. 네. 뭐 상업적인 이유로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그래도 초콜릿 받으면 기분 좋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좀 표현을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고백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떠한 기회가 되는 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빌미로 선물도 하고 네네. 괜히 한번 선물하면서 다 이렇게 다 주지 않고 그 사람한테만 주면서 대신에 고백은 안 하면 이거 뭐지 이러면서 나름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밑밥 저는. 밑밥. 그렇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데이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아 달마다 있더라고요. 달마다 한 두 그렇죠. 개씩 있던데요. 심지어 찾아보면. 심지어... 그 소주 이름 중에도 데이가 있어요. 그런 그 정도로 데이가 많아졌어요. 데이가 많아졌는데. 네. 개인적으로 저는 데이를 챙기는 편은 아니어서 그리고 데이 무슨 데이가 왔다고 설레고 막 아, 떨리고 뭐 해줘야지 뭐 받아야지 뭘 준비할까 뭐 이런 편은 아니어서 아. 잘은 모르겠는데. 네. 이런 뭐랄까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네. 빌미로 할 수 있다는 거가 진짜 좋죠. 편지로 하세요. 돈 많이 쓰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 오늘은 어떤 아, 그 발렌타인데이 날 공연이 있다고. 네, 공연도 있습니다. 어떤 공연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목니라는 팀이랑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 하는 그런 공연인데요. 네. 목니랑은 그 정말 인디 예전 몇 년 전부터 같이 해본 팀이라서 서로 누가 모던록의 그 왕자를 빼앗을 것이냐 뭐 그냥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김신희 씨 얼마 전에 네. 또 푸른밤에 나와주셨었고 아, 목니로도 그랬구나. 푸른밤 네. 찾아주셨었거든요. 오 그랬구나. 그럼 라이브도 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또 뮤지컬 노래 라이브로도 해주시고 김신희 씨 또 라이브 하면은 마이크 찢어지거든요. 성량이 장난 아니죠. 기가 막히신 것 같아요. 정말 잘하시죠. 그렇구나. 공연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공연 준비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함께하는지 발렌타인데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네. 오늘의 주제는 그 멋진 남자들의 노래를 좀 골라서 멋진 남자들 해볼까 했어요. 그래서 타입별로 골라왔습니다. 오늘 어떤 남자가 가장 좋으신지 선택해 주시면 돼서요. 주제는 당신의 선택은? 입니다. 오, 기억나세요? 작년에 발렌타인데이 때도 그럼요, 했죠. 달콤한 남자들. 그렇죠. 그런 주제로 좀 뭐랄까 달콤한 노래를 부르고 네. 이미지가 달콤한 사람들의 노래를 쭉 뽑아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남자들인데 이번에 당신의 선택은인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첫 번째 노래 한번 듣고서 이어가 볼까요? 어떤 노래죠? 첫 번째 곡은 빈 크로스비와 루이 암스트롱이 함께한 건 피싱이라는 곡입니다. 오, 루이 암스트롱. 그렇죠. 뭐 들으면 그냥 일단 빠져들겠네요 목소리에. 예, 그리고 워낙에 다른 두 남자가 서로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노래를 하는데요. 2분 30초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노래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벌써 그 성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다 드러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빙 크로스비와 루이 암스트롱이 함께한 건 피싱 듣고 오겠습니다. I tell you why I can't find you. Every time I go out to your place, you gone fishing. Ah, you know. But there's a sign upon your door. Uh-huh. Gone fishing. I'm real gone, man. You ain't working anymore. Could be. There's your hole out in the sun.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 씨가 들려주는 음악 이야기 고독시 클럽 함께합니다. 오, 네. 빙 크로스비 그리고 루이 암스트롱이 함께한 건피싱 들으셨는데요. 그렇죠.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죠. 네. 일단은 이 두 남자가 너무 달라서 재밌었던 것 네네. 같아요. 일단 빙 크로스비 목소리는 좀 부드럽고 네. 다정하고 섬세하고 왠지 좀 센서티브할 것 같고 네네네네. 그런데 이 루이 암스트롱은 아 뭐 별거 있어 인생 내뱉는 느낌. 지금 일단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신 것 같은 지금 와인 3병 정도 네, 그런 느낌의 이제 두 남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뭐 너네 집에 갔던데 왜 없었어? 낚시하러 갔어. 계속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좋겠다 나도 낚시 가고 싶은데 난 요즘 너무 바빠. 그다 마지막에 마지막 절에는 너네 집에 갔더니 없더라? 우리 집에 오면 없을 거야. 우리 같이 낚시하러 갈 거거든 하면서 이제 끝나는 내용인데 아무 내용이 없는 거죠 사실.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걸 노래로 옮겼네요. 네, 근데 이 두 남자가 이제 친구인데 뭔가 다른 기분이 드니까 이게 음악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워낙에 또 빙 크로스비는 이제 연주도 잘하고 네네. 그 목소리도 좋고 해서 그냥 빙 크로스비 하나 혼자 있어도 이제 음악이 되는데 네. 루이 암스트롱이 이렇게 딱 얹어져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는 게 재밌어서 오늘 골라봤습니다. 사실 루이 암스트롱 하면은 네. 많은 분들이 목소리가 독특해서 알고 계시고요. 그렇죠. 그 빙 크로스비도 매니아층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한국인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면 루이 암스트롱에 비하면 어느 정도 인지가 조금 떨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그거 맞아요. 맞아요.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릴까요? 빙 크로스비에 대해서. 일단 그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에서도 빙 크로스비가 잠깐 등장을 해요. 네. 중간에 그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남자로 등장을 하는데 빙 크로스비는 일단 제가 느낄 때는 어떤 20세기 팝 재즈의 신사 같은 느낌이고요. 얼굴이 진짜 잘생겼어요. 예쁘게 생긴 마스크라서. 그래서 영화 배우도 했습니다. 작품으로도? 네. 영화로도 이제 만날 수 있는 남자였고요. 그리고 5억 장이 넘는 그 판매고를 올린 굉장한 베스트셀러의 아티스트라서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재즈계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남자로 꼽히고 있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네. 노래는 어떤 노래죠? 다음 노래는 요즘 남자입니다. 요즘 남자. 요즘 남자. 영국 싱어송라이터 90년생이네요. 좀 차분하고 감미로운 목소리의 남자인데요. 네. 잘생겼어요. 이 남자도 Make the Moment Last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 톰 오델. 네. 톰 오델의 Make the Moment Last. 네.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죠. How do you start somewhere from Elton and Cole? How to start the young way. 자, 톰 오델의 Make the Moment Last 네. 들으시고 광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 노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력적인데요, 90년생. 그죠. 나랑 친구. 아, 그렇구나. 동갑이에요. 그러네요. 이 이름이 톰 오델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남자를 몰랐는데 그 저희 밴드 두 사람이 이랑 씨랑 이제 토근 씨가 네. 들어봤어? 그러면서 이 남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톰 오델. 그래서 저는 톰 오델로 들은 거예요. 아, 톰 오델.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름은 톰 오델이었고요. 네. 얼굴은 진짜 모델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했었어요. 모델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요즘엔 여리여리한 얼굴이 그 트렌드잖아요. 네네네. 그런 마스크에 금발 단발머리인데 이렇게 귀 뒤로 넘긴 그러면서 이제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악을 네. 딱 들으면 얼굴이 궁금해지진 저도, 않아요. 어, 정말요? 근데 전 너무 궁금해요. 나인 씨는 다 찾아보시더라고요. 전 무조건 찾아봐요. 어, 그래서 저는 어, 한 발 앞서가시는 분. 저분 한 분. 저분 빠르신 분. 정보력 좋으신 분. 왜냐면 그 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네. 저희 어머니가 네네. 정말 외모지상주의세요. 어,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뭐. 자라다 보니까 네네. 그 외모가 주는 어떤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뉘앙스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음악이랑 어울리면 돼요. 잘생기거나 뭐 어쩌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루이 암스트롱은 그 큰 풍채가 굉장히 네네네네.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좋은 거예요. 어. 음악이랑 어울리면 되는데 톰 오델도 굉장히 어울리는. 그러니까 목소리와 음악과 또 뭐랄까 갖고 있는 그냥 분위기가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군요. 그렇죠. 톰 오델 네. 2012년도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렇죠. 영국의 신의 싱어송라이터인데 네.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신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재밌는 점이 있어요. 그 2013년에 발표한 정규 앨범이 그 혹평을 받았습니다. 10점 아, 만점에 0점. 그랬는데 영국 차트 UK 차트에서는 뭐 1위를 하고 아주 나중에는 뭐 브릿 어워드에서 크리틱스 초이스라고 하죠. 비평가상을 그 받기도 했어요. 나름 나중에는 좋았는데 처음에는 좀 혹평을 받은 저는 그래서 이 비평이란 게 진짜 사실은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특히나 예술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평가라는 것. 그 영화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글로서 그거를 표현한다는 게 점수를 준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신인이면 모를까 네. 3, 4, 5집을 낸 뭐 굉장히 큰 가수면 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음악으로만 딱 봐야 되는데 전작이 어땠으며 이미지와 이 사람의 삶은 어땠으며 삶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때 더 네.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판단하기가 상당히 음악이라는 건 언제나 취향이고 네, 각자의 네. 뭐랄까 호불호가 있는 건데 거기에 별점을 매긴다는 것도 저는 조금 동의하지 못하긴 하고요. 네네. 네. 근데 어쨌든 듣고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준다라는 건 고맙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뭐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노래를 듣고 느끼는 것이 가지각색인 게 참 음악의 힘이 아닐까 맞아요.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톰 오델의 Make the Moment Last까지 들으셨고요. 네. 다음 노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 다음 노래가 오늘 선곡의 척추인데요. 뭐길래? 이번에는 그 여태까지 지금 첫 번째 만난 남자는 신사 그리고 재즈계 마초 아저씨 두 사람이었고 네. 두 번째는 톰 오델이라는 좀 차분하고 감성적인 영국 남자였다면 네. 세 번째는 아직 소년인 남자.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번 굉장히 궁금하죠. 굉장히 궁금한데. 종이원의 시간이 늦었어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부끄러워라. 노래 부끄러워. 듣고요. 네. 2부에서 2부 마치고 자세한 얘기 3부에서 이어갈게요. 시간이 늦었어 듣겠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고독시 클럽 나인 씨의 선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2부 끝곡으로 종현의 시간이 늦었어 들으셨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 노래가 어느 부분이 그렇게 달콤했나요? 어떻게 닮은 아유, 발렌타인데이가 코앞인데 이 노래를 굳이 선곡하신 이유가 날씨의 있어요. 선곡이라면 상당히 이유가 있고 항상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그 이 노래 캐릭터는 네. 딱 한마디로 정해지는데 집에 가기 싫어하는 남자. 네. 맞죠? 맞아요. 주제가 그거더라고요. 집에 가기 싫어해. 이거 보면은 그 그냥 종현 씨라는 사람을 딱 보고 이 노래를 들으면 재밌는 게 네. 뭐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메이크업 받으면 좀 뱀파이어 같고 막 상탈하면 애들이 막 다 야사 막 올리고 그러고에 이런 남잔데 네. 집에 가기 싫어하는 거야 자꾸 나를 집에 안 들여보내고 이렇게 계속 빙빙 도는 거죠. 네네. 그게 저는 재미있었어요. 그 캐릭터랑 이 노래의 화자랑 이렇게 딱 부합이 됐을 때 뭔가 좀 특이하잖아요. 반전이 있다 할까요? 네. 근데 게다가 그 앨범을 쭉 들으면서 데자뷰, 크레이지, 그리고 세 번째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렇게 쭉 3파전이에요. 네네. 내가 더 예쁘지, 내가 더 멋있지, 막 이런, 이런 종류의 3파전이 네. 처음에 시작이 돼서 뭐가 더 좋지, 누굴 꼽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쭉 듣다 보면 사실 이 앨범의 숨은 공신은 7번 트랙인 이 시간이 늦었어가 아닐까. 이건 제 저만의 이제 개인적인 네네네네.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그 노래들이 전반적으로 다 꽉 차 있더라고요. 네. 거의 여백이 없이. 맞아요. 근데 이 노래로 숨통이 트이면서 딱 끝나요. 앨범이. 네네.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이게 없었으면 오히려 앨범의 완성도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었는데 이 노래로 하여금 이렇게 끝맺음이 탁 된. 그래서 저한테는 좀 좋았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쉬어가는 느낌인 곡이고 저한테도 좀 의미가 있어서 어떤 제가 태어나서 좀 시작부터 끝까지 상당히 마무리를 확실하게 지었던 첫 번째 노래예요. 아~ 이전에도 데모를 많이 만들고 작곡을 하고 했지만 네. 제 마음에 드는 마무리가 지어지지 않았었거든요. 뭐 물론 이 곡도 제 마음에 꼭 들어요 그러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 있어서 마무리를 확실하게 지은 곡이었던 것 같아서 첫 번째 네네. 곡이었던 것 같아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꼭 의미가 넣고 있구나 싶다 싶었어요. 이 곡 쓴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언제? 몇 년 됐어요 지금? 거의 한 5년 가까이 돼서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른 노래들은요? 다른 노래들은 좀 요즘에 쓴 곡 아니요. 요즘에 쓴 노래 한 곡도 안 들어갔어요. 이번 앨범엔. 가장 최근에 쓴 게 1년 반 전? 1년 전? 진짜요?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앨범에 들어가는 곡. 그랬구나. 네. 어쨌든 자, 저의 앨범 이야기까지 좀 네. 나눠봤고요. 네네. 슬슬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쵸. 네 번째 곡인데요. 네. 이번에는 좀 포용력이 강한 남자. 네. 이 남자를 생각하면 전 너무 좋아요. 되게 푸근하고 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그 뭐랄까 매력을 느끼는 네.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 능숙한 모든 일을 되게 능숙하게 처리하는 남자가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 부블레의 그 공연에 얼마 전에 갔었는데 노래는 너무 당연히 잘하고 그 외의 것들을 너무 다 편안하게 잘하는 거예요. 네. 뭐 멘트는 멘트, 뭐 제스처는 제스처. 여러 가지로 다 본인이 잘 이끌어가는 데서 되게 매료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이번에 이 남자는 모든 게 좀 능숙하고 여유롭고 한편으로는 목소리가 좀 굵어서 그런지 따뜻한 감성까지도 느껴지는 분인데요. 어린 친구들은 어쩌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Can't Help Falling in Love라는 곡이에요. 자, 노래 한번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Can't Help Falling in Love 듣고 오겠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들으셨습니다. 네. 아, 목소리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느끼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저는 좋아요. 이런 뭐랄까 너무나도 뭐랄까 기름진 목소리 맞아요. 딱 네, 진짜 좋아요, 기름진 좋아요. 목소리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포마드 가득 발라져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 근데 그 포마드가 아무리 감아도 잘 안 빠진다고 들었어요, 기름이. 네네네. 어쨌든 그렇답니다. 남성분들이 많이 쓰잖아요. 또 요즘 요즘에도 쓴다. 유행이 많이 됐어요. 다시 옛날처럼. 포마드 헤어가 좀 유행이 돼서 네. 저도 종종 쓰곤 하는데 무대할 때 이게 생각보다 세팅력이 좋아요. 그리고 무스나 이런 거보다도요? 딱딱해지는 느낌이 아니어서 좀 네. 자연스러운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럼 최근에 머리는 다 포마드? 아니요. 다는 아닌데 그 크레이지 할 때 올리는 머리 할 때 포마드를 쓸 경우가 있죠. 그렇구나. 재밌다. 네. 모션 중에 머리를 넘겨야 하는 게 있어서 딱딱해지면 스프레이로 고정을 하면 자연스럽지가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포마드를 쓸 때가 있네요. 자, 어쨌든 엘비스 프레슬리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네, 그래야죠. 일단은 미국 최고의 섹스 심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포마드 기름 바른 이렇게 헤어 그리고 네. 그 나팔 바지 그리고 찡박힌 어떤 부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명하고요. 딱 아예 심벌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렇게 탁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캐릭터가 옷을 뚜렷한 네 그런 옷을 입고 있는 남자입니다. 미국 음악 역사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고요. 네. 어느 정도냐면요. 비틀즈마저도 그의 영향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너무 좋아서 락앤롤을 했어요.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할 정도로 네.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 영향력은 굉장히 강력하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뭐 마이클 잭슨까지도 그를 되게 숭배했다고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클 잭슨 전에 비틀즈 전에 있었던 남자입니다. 1935년도에 태어난 미국 남자고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아버지 없이 지낸 시절이 굉장히 길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엘비스 프레슬리 목소리를 들으면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따뜻함. 정도로. 네. 그리고 굉장히 남성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포용력 강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금방 들으신 곡은 락앤롤의 뭐 장르에 포함되진 않았었지만 그렇죠. 그 엘비스 프레슬리 하면 또 락앤롤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나오면서부터 그 뭐 무대에서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트위스트를 추면서 노래를 불렀던 네. 미국 아티스트 중에 가장 뭐랄까 성공적인 락앤롤 가수가 아니었나 그렇죠. 싶은데 엘비스 프레슬리는 장르가 정말 넓은 것 같아요. 좀 다양한 편이에요. 네, 목소리도 되게 여러 색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결국에는 블루스나 아주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발라드. 네. 거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그 오빠 부대라고 하죠. 그 비틀즈 이전에 정말 오빠 부대의 처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정말 모든 여성들이 그를 보면 소리를 지르고 기절을 하고 네네네. 울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매력 있던 네. 사람이었죠. 네. 자, 엘비스 프레슬리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들으셨고요. 네.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곡은 벌써 마지막 곡인데요. 그렇네요. 이번에 마지막 다섯 번째 남자는 우울한 남자, 우울한 청년이라고 하면 좀 맞을 것 같아요. 제임스 블레이크라는 남자의 The Wilhelm Scream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좋던데요? 진짜요? 네. 되게 믹스가 너무 독특하게 돼 있어서 그쵸? 들으면서 와, 신기, 신기 계속 그랬었던 곡이에요. 일단은 저는 그 이 곡을 선곡할 때 종현 씨를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소울풀한 가창력에 네. 그 사운드는 일렉트로닉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게 사실 샤이니랑도 이 접점이 있고 그쵸, 종현 씨랑도 그쵸. 접점이 있기 때문에 네. 왠지 조금은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딱 맞췄어요. 진짜 그랬네요. 신기하다. 자, 노래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임스 블레이크의 The Wilhelm Scream 듣고 오겠습니다. 제임스 블레이크의 The Wilhelm Scream 들으셨습니다. 네. 노래 좋아요. 그러니까요. 중간중간 나오는 그 가끔씩 나와주는 리듬악기의 네. 믹스가 상당히 독특한 것 같아요. 크게 되어 있잖아요. 마치 물방울 떨어지는 듯한 소리 똥 하는데 맞아요. 그 여운이 너무 잘 어우러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사운드 디자인을 정말 잘하는 친구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남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이 남자 저 노래를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뭐 최신 앨범, 최신 외국 앨범에서 네. 이렇게 그냥 괜히 눌러서 들어봤어요. 네네. 듣고 우와 되게 멋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흑인이겠지? 목소리가 약간 흑인 목소리 같지 않나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좀 저음의 목소리에서 좀 발음이나 이런 부분을 흐리게 이렇게 발음하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로는 씰로 같은 느낌의 남자겠지라고 하고 쭉 들은 거예요. 네. 근데 진짜 멋있다 이러면서 네. 근데 진짜 전체적으로 몽환적이고 마치 좀 꿈결 같은 사운드잖아요. 사실 네. 이런 게 뭐 악몽 같기도 하고 때론 너무 좀 슬프기도 하고 뭐 아름답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남자가 이런 거를 이러면서 이제 막 찾아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덥스텝계 아이돌이래요. 그렇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백인의 굉장히 어리고 여리여리한 소년의 얼굴인 거예요. 이 남자라고 피처링을 했나 그럼 노래를 막 이러면서 이 사람 그러면 사운드 메이크 프로듀서인가 보다. 프로듀서인가 보다. 노래는 다른 애가 했나 막 이러면서 또 장르 자체가 또 일렉트릭이고 덥스텝이고 하니까 네, 네. DJ인가 보다. 네.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라이브를 하는데 정말 이 목소리 그대로인 거예요. 필터링도 거의 안 들어가게 자기 목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놀랐고요. 두 번째는 일단 아버지가 소울 뮤지션이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소울 창법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가족이 네. 대를 이어서 음악을 한다는 것. 네. 영화 같은 것 같아요. 만약에 쫑디가 아기를 하면 네. 아기한테 음악 시키고 싶어요? 글쎄 직업적인 부분이 안 되더라도 가르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꼭 직접 가르친다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악기나 뭐가 되었든 그 예술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도록 맞아요. 그건 진짜 볼 수 있도록 거죠.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어릴 때 좀 알려줄 것 같아요. 근데 뭐 본인이 싫다고 하면 안 시킬 거고 네. 뭐 한다고 하면은 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야죠. 그렇군요. 네. 지지 그러니까 음악이나 뭐든 꿈을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해 나갈 때 가족이 지지자가 돼 주는 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되잖아요.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가족분들이 좀 지지하는 편이었나 봐요? 저는 처음에는 사실 어머니가 그냥 좀 하다 말 줄 알았대요. 저러다 말겠지 싶으셨다는데 아, 그랬구나. 그 이후에는 저도 뭐 어머니랑 누나가 크게 지지를 해줘서 즐겁게 했죠. 행복하게. 좋네요. 네.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날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네, 특히나 저는 락을 좋아했기 때문에 일렉 기타를 사달라 그러고 아니 무슨 일렉 기타니?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자 오늘의 선곡 주제가 당신의 선택은이었죠. 그렇죠. 자 나인 씨. 아 나인 한 명 꼽아야 돼요. 이제 내가 다섯 명 중에 한 명만 꼽아요. 누구? 여기 종현 씨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그럼 저 빼고 저 빼고요. 아 종현 씨를 빼면은 네. 저는 되게 답은 나와 있어요. 누구죠? 엘비스 프레슬리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와 진짜 나인 씨는. 남성적인 네, 그런 매력을 가진 뮤지션도 아티스트도 남자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좋아하죠. 정말 알겠습니다. 좋아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멋진 선곡 네. 기대하겠습니다. 나인 씨 네. 안녕히 가시고요. 네. 나인 씨 보내드리면서 디어 클라우드의 넌 아름답기만 한 기억으로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널 바라보지만 지금 이 순간도 널 그리워하는 난 넌 바라보지만 다른 걸 원하지 널 보내주기를 All love you.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너의 우울과 어두움은 나의 고통과 슬픔이었다. 네가 기쁠 때면 나는 날아갈 듯 행복했고, 네가 우울할 때면 난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다. 난 너의 우울이 싫었다. 너의 우울이 너를 힘들게 한다 생각했다. 나는 네가 항상 화사한 봄 속에 서 있기를 바랬다. 춥고 매서운 겨울바람은 맞지 않기를 바랬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나의 걱정은 모두 쓸데없고 부질없는 것이었음을. 너는 화사한 봄 속에서도, 흰 눈이 흩날리는 겨울 속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운데 나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너의 우울과 어두움도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아름다운 겨울의 풍경을 즐기고 있는 너를. 대체 나는 무엇이 불안해 따뜻한 봄의 햇볕으로 끌어내려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하여 결심했다. 너의 우울과 어두움을 사랑하기로, 너의 모든 계절을 사랑하기로.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김규현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아이유의 우울시계였습니다. 7758님, 3702님, 5056님, 6860님, 0616님, 5632님, 7319님, 2339님, 4560님, 4279님, 7302님,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셨네요. 7414님, 9742님, 1523님, 3451님, 4562님. 더 많은데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릴게요. 칸이 모자라네요. 칸이 모자라. 그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그래요, 오늘 색을 우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우울이 싫으시죠? 싫을 때도 있죠. 근데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우울한 기운이 되게 뭐랄까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제가 좀 그런 편이거든요. 전 우울한 감정을 좀 즐기는 편이고, 그러니까 우울이 싫지 않아요. 우울한 감정이 들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그러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제 인생에 있어서 좀 저는 필요하거든요. 일주일에 그래도 좀 어느 그러니까 몇 시간 정도는 꼭 필요해요. 그래야지 좀 혼자 생각도 할 수 있고 좀 나의 이런저런 앞에 일들 그리고 지나온 일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나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고, 나와 인생을 바라보는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고 이렇게 좀 다른 시각으로 보거나 굳이 끌어내려고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요, 사연 보내주신 분도 그랬던 것처럼 어떤 계절이 됐든 즐길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추운 겨울도 따뜻한 봄도 그리고 더운 여름도 즐길 수만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날게요. 5245님, 오랜만에 8년지기 친구와 급 만남을 가졌는데요. 맥주 한잔 마시며 수다 떨다가 헤어지게 아쉬워서 결국 지금 친구 자취방으로 함께 왔어요. 푸른밤 들으면서 한잔 더 하는데 친구랑 빅스의 청춘이 아파 같이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오, 8년지기 친구와 급 만남. 뭐 서로 좀 바빠서 못 보다가 이렇게 갑자기 또 번개, 갑자기 딱 만났을 때는 헤어지기 진짜 아쉽죠. 괜히 더 아쉬운 것 같아요. 괜히 약속 잡고 만나면 왠지 다음이 또 기약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시간이 맞아서 딱 만나면 왠지 헤어지기 싫은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그런 것 같고, 요즘에 사람들이 다 살기 바쁘니까 시간 있을 때 또 이렇게 만난 사람들과 좀 더 오래 또 이야기 나누고 싶고 그런 건 아닐까 싶습니다. 송현미님, 저는 쓴 걸 정말 안 좋아해서 커피도 진짜 단 것만 마셨는데요. 나이 드니까 입맛이 좀 변하는지 요즘 뒤늦게 아메리카노에 푹 빠져서 하루에 두 잔씩 마십니다. 덕분에 푸른 밤을 듣게 됐는데요. 아직도 눈이 말똥말똥하네요. 하바드의 클린 앤 더티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그 커피, 저도 사실 커피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쓴 음료 정말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에 저도 마셔요. 그러니까 커피라는 게 그 정신적 뭐랄까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걸 마신다고 정말 잠이 안 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왠지 위로를 받는 것 같아. 커피 마셨으니까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커피 마셨으니까 좀 이제 눈이 말똥말똥해질 거야. 이런 정신적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송현미님도 커피 하루에 두 잔씩 드신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마시면 또 안 좋잖아요, 뭐든. 혹시나 또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진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9767님, 오늘 면접 본 곳에서 떨어졌다는 문자가 왔네요. 친구랑 같이 봤는데 저만 떨어졌어요. 면접날 너무 떨려서 면접관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이 이야기만 세 번 했거든요. 아, 그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그 인사를 세 번 하셨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셨다는 것 같은데. 근데 긴장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면접이라는 게 모두가 떨리겠지만 그리고 또 당황하고 그 준비한 시간이 더 길면 그럴수록 더 떨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9767님은 그냥 그 회사랑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냥 훌훌 털어내시고 친구분 그냥 축하해 주시고 본인은 또 좋은 직장이 곧 찾아올 겁니다. 그래요. 또 직장 생기시면 푸른밤에도 알려주시고요. 민선우님, 저희 누나가 5년 정도 연애를 못했는데요. 얼마 전에 남친을 사귀었다고 하는데 무려 10살 연하라네요. 아직 학생이라는데 괜히 누나만 상처받을까봐 말리고 싶어요. 일단 제가 먼저 만나볼까요? 저보다 8살이나 어려서 만나는 것도 참 부담스럽네요 하셨습니다. 글쎄, 나이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나요? 사랑하는데. 뭐 대학생이겠죠? 남자친구분이 대학생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차가 많이 나도 서로 사랑하고 좀 잘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연애는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조건 긍정적인 발전을 서로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존재라면 서로에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나이는. 민선우님이 누나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래요. 남자 된 동생 입장에서 너무 걱정이 되긴 하죠.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누나를 좀 믿어보시고요. 누나의 선택을 좀 믿고 좀 시간을 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긴 사연 하나 만나볼까요? 자, 부산에서 엘림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했다고 사연을 보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본사에서 폐점 진행 공고가 내려왔네요. 함께 일하던 바리스타님들은 다른 매장으로 가게 됐고 저를 포함한 아르바이트생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 신세가 되었답니다. 2월은 발렌타인데이에 설 연휴까지 일해야 한다고 해서 투덜거렸었는데 그러지 말걸 그랬어요. 제 생일이 마지막 근무날이 되어버렸네요. 처음에는 그냥 머리를 한 대 땡 맞은 것처럼 실감이 나질 않다가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라는 억울한 감정도 들었다가 이제 그냥 학교로 돌아가 졸업을 준비해야 할까 이런 고민도 들고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가장 힘든 건 정들어버린 다른 직원분들과 뿔뿔이 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점장님은 폐점 준비에 매장 운영에 제일 바쁘고 심란하실 텐데 오늘 갈 곳 없어진 저를 다른 매장에 연락해서 부탁해 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울컥했습니다. 집에 와서 참았던 눈물 줄줄 쏟았네요. 이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같이 일했던 분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서 응원해드리려고요. 사람 좋고 항상 열심히 일하는 우리 바리스타님들, 앞으로 정말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하셨습니다. 이 뭐랄까 지금 아르바이트생으로 계셨고 폐점이 진행이 되면서 뿔뿔이 흩어지는 사연이었는데 그래요 속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함께 일했던 그 점장님께서 이렇게 또 신경 써주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좀 정이라는 게 정말 돈독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편지 써서 잘 전해주시고요. 지금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복학해야 하나? 학교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뭐 다른 데로 또 점장님이 부탁한 곳으로 가서 다시 한번 다시 시작해야 하나 이런 생각 많으실 텐데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고요. 너무 만남이 있으면 어쨌건 이별이 함께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많이 슬퍼하지 마시고 연락 계속하시면서 그 함께 일했던 분들과 추억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혁오의 팬다베어. 이 곡은 임정민님 신청곡이고요. 아그네스 오벨의 에비뉴. 이 곡은 이윤심님 신청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혁오의 판다베어 그리고 아그네스 오벨의 에비뉴 두 곡 들으셨습니다. 한 곡 더 들을까요? 권순관의 긴 여행을 떠나요. 이 곡은 원혜림님 신청곡입니다. 오늘 방백 가렴 오렴 백창우. 가렴 다시 세상이 그립고 두고 온 것들이 살아나 견딜 수가 없을 때 그리로 가렴. 그곳에서 너 다시 외로워지고 무서운 어둠 앞에 혼자 서게 될 때 내가 들려준 노래를 기억하렴. 네가 큰 추위 하나 남겨놓는다 해도 나는 괜찮아. 난 늘 혼자였는걸. 오렴 사는 일에 지쳐 자꾸 세상이 싫어질 때 모든 일 다 제쳐두고 내게 오렴. 눈물이 많아지고 가슴이 추워질 때 그저 빈몸으로 아무 때나 내게 오렴. 네가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방 하나 마련해놓고 널 위해 만든 노래들을 들려줄게. 네가 일어날 때 아침이 시작되고 네가 누울 때 밤이 시작되는 이곳에서 너를 찾으렴. 망가져가는 너의 꿈을 다시 빛나게 하렴. 누군가에게 언제든 찾아가서 어깨를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연인 사이에는 그게 당연한 일이겠지만요. 친구나 형제, 자매 간에도 내가 힘들 때 찾아가서 술 한잔 하거나 힘들다고 투정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 있다는 거 참 큰 행운이죠. 나에겐 그런 존재가 있나 한번 생각해보다 보면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인가라는 질문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친구 딱 둘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내가 딱 두 명에게 그런 존재가 먼저 되어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 끝곡 커피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Thank you.